사랑 돌아오 우리라 언제 보아도 변함 없는 나의 고운 사랑 그대로를 별들에게 물어요 나의 참사랑 늘에 피던 봉선화와 같은 사랑은 아무도 모른다네 우리의 추억은 혼자여서 나의 친구 달아 높이 솟으렴 저 깊이 쌓인 어둠을 불어 밝히렴 밤을 위해 달아 높이 솟으렴 저 아름다운 추억을 모두 노래하자 달아 웃어주렴 저 바다 끝까지 웃어주렴 내 가슴 가득히 그리움 늙지 않는 달아 혼자여서 나의 친구 달아 높이 솟으렴 저 깊이 쌓인 어둠을 불어 노래하자 달아 웃어주렴 저 바다 끝까지 웃어주렴 내 가슴 가득히 않는 달아 혼자여서 나의 친구 달아 높이 솟으렴 저 아름다운 추억을 모두 노래하자 향기 가득한 신앙의 집에 촛불을 사세요. 따뜻한 불길에 고귀한 자신의 사랑으로 촛불을 사세요. 모여서 가는 어둠의 길목에 비친 사라 지질 않아 향기 가득한 신앙의 집에 촛불을 사세요. 향기가